50 languages. 87 87 صيغة الماضي للأفعال الواصفة للحال 1 조동사의 과거형 1 조동사의 과거형 1 كان علينا سقي الأزهار. 우리는 꽃에 물을 줘야만 했어요. 우리는 꽃에 물을 줘야만 했어요. كان علينا ترتيب الشقة. 우리는 아파트를 청소해야만 했어요. 우리는 아파트를 청소해야만 했어요. كان علينا غسل الأطباق. 우리는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우리는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هل توجب عليكم دفع الحساب؟ 당신은 청구서를 지불해야 했어요. 당신은 청구서를 지불해야 했어요. هل كان عليكم دفع رسم الدخول؟ 당신은 입장료를 내야 했어요. 당신은 입장료를 내야 했어요. هل كان عليكم دفع غرامة؟ 당신은 벌금을 내야 했어요. 당신은 벌금을 내야 했어요. من اضطر أن يودع؟ 누가 이별을 해야 했어요? 누가 이별을 해야 했어요? من اضطر للذهاب إلى البيت مبكرا؟ 누가 일찍 집에 가야 했어요? 누가 일찍 집에 가야 했어요? من اضطر لأخذ القطار؟ 누가 기차를 타야 했어요? 누가 기차를 타야 했어요? لم نرغب في البقاء طويلا. 우리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لم نرد أن نشرب شيئا. 우리는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لم نرد أن نزعج أحدا. 우리는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كنت أريد الاتصال بالهاتف. 저는 다만 전화하고 싶었어요. 저는 다만 전화하고 싶었어요. كنت أريد طلب سيارة أجرة. 저는 다만 택시를 부르고 싶었어요. 저는 다만 택시를 부르고 싶었어요. كنت أريد الذهاب إلى البيت. 사실 저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집에 가고 싶었어요. ظننت أنك ستتصل بزوجتك. 저는 당신이 당신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은 줄 알았어요. 저는 당신이 당신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은 줄 알았어요. ظننت أنك ستتصل بالاستعلامات. 저는 당신이 안내소에 전화하고 싶은 줄 알았어요. 저는 당신이 안내소에 전화하고 싶은 줄 알았어요. ظننت أنك ستطلب بيتزا. 저는 당신이 피자를 주문하고 싶은 줄 알았어요. 저는 당신이 피자를 주문하고 싶은 줄 알았어요.